그토록 힘겨웠나요 내 사랑 지켜주는 나보다 날 더 믿게 했던 그대의 사랑도 변하나요 이 세상 오직 단 하나 내 사랑 그대라서 믿었죠 바보처럼 믿고 살았죠 나를 지켜준다 단 한 번 한 사람을 사랑했어요 나 오직 그대만을 사랑했어 제발 가지 마세요 어디로 가지 마요 하늘도 우릴 갈라놓을 순 없다고 믿고 기다릴게요 단 한 번 한 사람을 사랑했어 사랑했어요 이미 늦은 건가요 제발 가지 마세요 어디도 가지 마요 제발